경의하는 김정은동 집계, 진해의 꼬나크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 전국토론회 참가자들이 최근 축전을 올렸습니다. 축전은 진해공화국 독립 58돌째 즈음한 자주적인 아프리카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체사상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진해 김일성 김종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성원들이며 주체사상 신봉자들인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종일 용두자께서 심화발전시켜오신 주체사상의 휘양한 빛발 따라 영적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 밑에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들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아프리카 인민들로 하여금 세계화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주와 독립을 권고히 해주는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됐다고 하면서 축조는 선군의 기치 밑에 이룩된 주체혁명의 전시물들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용적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연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